6월 14일 화요일 말씀에 응답할 때 임하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비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랏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맛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율법책 낭독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이 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성벽이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예루살렘 성읍 내에는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굶주림을 절실히 느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6시간 가까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패망했음을 알기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두 경외심을 품고 일어섭니다. 백성은 온몸과 삶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한편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동적 생명력이 있어서 이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와 각성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해석해주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복됩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그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입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들 교회는 전도 축제나 교회 절기에 상관없이 본문 순서에 따라 강해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본문을 찾기보다는 매주 순서에 따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전 전도 축제일에 느헤미야의 계보를 40절이나 읽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스라엘의 자손 이름을 40절이나 읽으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은 불평을 합니다. 전도 축제 때 쉬운 본문을 해야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계보를 설교하느냐는 겁니다. 왜 시시껄렁하게 쓸데없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느냐고, 전도 집회는 1시간 1분 1초가 중요한데 왜 계보를 읽느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어려운 본문을 듣고도 130명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집회 때 설교를 듣고 설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머무는 처소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불평이 나왔다면 내가 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애통해하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김양재의 가정아 기뻐하라. 한절 묵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백성은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모든 기대를 표합니다.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의와 복종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 할 때 우리 모습도 그들과 같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공동체의 무덤덤하고 메마른 심령을 용서하소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사모하고 가슴을 찌르는 책망에 눈물을 흘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